네가 있던 내 모습 떠올 때마다 멍하니 멈춰서 추억에 잠겨 참 행복했는데 참 예뻤었는데 그때 잘해주지 못한 기억들만 남아서 가슴이 먹먹한 사람 내겐 하루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잊고 싶은 사람 사랑을 몰랐었던 너를 단 몰랐었던 잠겨 참 행복했는데 참 예뻤었는데 그땐 왜 이렇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나는지 모든 걸 다 줬던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아껴주던 그 사람 보고 싶은